need your love, I need you more. 난 여기 있는데, I need your love, I need you more. Oh, yeah. Hey, hello, 잘 지내니? 나 없이 어떠니? Hello, 나는 너 없이 많이 힘들어. 사람만 날 두고 떠났지만 I need you love, I need you more. 네가 없는 내 맘 I'm lonely again.